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여 페루 노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정서기 까띠 깜포스 련법이 최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